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감상 시간입니다. 첫 순서로 노래 조국을 사랑하라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차용도 작사, 조일용 작곡인 이 노래는 주체 86, 1997년에 창작됐습니다. 노래는 어머니 조국은 우리 모두를 품어주고 키워주며 내세워주는 사랑의 요람이며 우리의 행복과 미래가 담보되어 있는 삶의 토존이라는 심오한 사상을 안고 있습니다. 가사의 1절에서는 어머니 조국의 품이 없었다면 이 땅에 태어나서도 살 수 없었고 설사 살아있다고 하여도 인간의 참된 삶을 누릴 수 없었음을 강조하면서 자기를 품어주고 키워준 조국을 뜨겁게 사랑할 때 대하여 졸졸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2절 가사에서는 순간도 떨어져서 살 수 없는 어머니 조국을 언제나 잊지 말고 열렬히 사랑할 때 대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3절 가사에서는 누리는 행복이 귀중하고 희망 넘친 미래가 소중하거든 그 행복과 미래가 담보되어 있는 사회주의 조국을 목숨 바쳐 지키라고 졸졸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8분의 6박자로 된 선율은 가사의 사상 주제적 내용을 부각시키며 정서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노래는 오늘 우리 민의 가슴 속에 조국의 고마움과 열렬한 사랑, 더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며 놀리 부르려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노래 영혼이 한 길을 가리라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리종솔 작사, 리학범 작곡인 가요는 주제 70, 1981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가요는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를 따라 영원히 한 길을 걸어가려는 우리 민의 철수 같은 신념과 의지를 웅심깊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영도 따라 넘고 헤쳐온 준엄한 시련의 고비와 영광의 길을 감히 깊이 돌이켜보면서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주체 혁명 위협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우리 민의 철수의 신념을 격주 높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흉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선율은 힘있고 무게있는 전진적인 리듬을 타고 흐르면서 숭엄하고 장중한 정서를 안겨줍니다. 가요는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영원히 한 길을 가려는 우리 민의 한결같은 신념을 반영한 뜻깊은 명곡으로서 오늘도 경례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용도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 떨쳐나선 우리 민의 투쟁을 힘있게 거무하고 있습니다. 가요는 우리식의 독특한 합창과 관현악 흉식으로 품위있게 형상되었습니다. 한 순간 다시 태어난 대로 당중한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